그렇게 빛나야 할심 멀게 몰라 아마 그때 몰라 아마 그때 몰라 귀에 몰라 시고 할심 멀게 몰라 아마 그때 몰라 아마 그때 몰라 할심 멀게 몰라 Yeah.